박근혜 육도의 탄핵과 구속을 계기로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괴뢰보수패당의 종북 서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전대미문의 반민족 악정과 사대매국 행위, 극악무도한 동족대결 측동에 매달려온 박근혜가 괴뢰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구속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한 만고대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보수패당은 남조선 각계각층의 촛불투쟁과 그로 인한 박근혜 육도의 탄핵과 구속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연관시키면서 여론을 오도하는 비열하고 황당한 종북모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괴뢰 극우보수패당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이 종북 세력의 정치공작이 빚어낸 난동과 북의 지령을 받는 친북 좌파 세력의 음모에 의한 것이며 촛불투쟁 참가자들은 북의 배후 조정을 받는 종북 세력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친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총결속하여 그들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관계를 부리고 있다. 막다른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우리를 골고드는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거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괴뢰보수 세력의 산투적 수법이며 체질화된 악습이다. 천안호 침몰 사건과 그무슨 해킹 사건,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 때에도 무작정 북의 소행이라고 죄처되며 그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고 지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주민들도 빨갱이라고 몰아대고 있는 것이 바로 괴뢰보수패당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괴뢰보수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촛불투쟁과 그에 의해 이루어진 박근혜 육도의 탄핵과 구속까지 우리와 연관시켜 터무니없는 종북서동을 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은 남조선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 유신 독재의 부활을 꿈꾸며 역도를 청와대에 들여앉힌 것으로 하여 빚어진 필연적 귀결이다. 4년 전 괴뢰보수패당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가 집권하면 제2의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나고 파탄된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행복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호황하기 짝이 없는 박정희 향수를 뿌려대며 민심을 기만하고 온갖 부정협잡과 음모적인 방법으로 끝끝내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었다. 때를 만난 박근혜는 기회를 놓칠세라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신 독재를 미화하는 노름을 미친 듯이 벌렸는가 하면 파시족 폭압과 반인민족 악정으로 남조선을 인간 생적으로 완전히 전락시켰으며 외세 굴종과 사대매국 행위로 교리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덜씌웠다. 남조선 전역에 타오른 거대한 촛불바다는 이에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으며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각성된 인민대중의 단호한 징벌이다. 결국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그 누구의 배후 조종이나 정치공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썩거병든 사회를 끝까지 부재해버려던 괴뢰보수패당이 스스로 빚어낸 참극이다. 2. 박근혜의 비극적 말로는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와 사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추물이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쓴 것으로 하여 초래된 당연한 결과이다. 박근혜는 정치의 개념조차 모르는 전웅아이고 인륜 도덕도 모르는 희대의 폐륜아로서 대통령 감투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본거지에 불과했다. 하기에 역도는 정치의 근본인 백성을 개, 돼지로 여기었으며 그들의 삶과 소망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대통령의 권력을 더러운 살의 사욕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독단과 전횡을 부릴 줄은 알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인 인민을 어떻게 대하고 받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정치문의 한 남이 써준 연설문도 제대로 리하지 못해 손부당 안학내의 검토를 받아온 천치 바보가 바로 박근혜였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의 얼빠진 처사가 드러나자 이게 나라냐, 봉건시대의 섭정이 웬 말이냐라는 통탄의 목소리가 남조선과 동포들이 사는 해외의 곳곳에서 터져나왔겠는가. 사기 협잡과 부정부패, 불륜과 추행을 일삼아온 박근혜의 범죄는 헤아릴 수 없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짓눌린 민심은 울분으로 폭발하기 마련이며 짓밟힌 성인은 분노로 불의를 증벌하는 법이다. 박근혜의 비극적 파멸은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존엉한 역도가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3. 박근혜 육도가 파직당하고 쇠고랑을 찬 것은 일개의 선무당과 같은 자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특대형 죄악의 대가이며 응당한 봉변이다. 역대 괴뢰보 수정권들에서 커다란 사회정치적 무리를 일으킨 추문사건들이 많았지만 최순실과 문거리 3인방,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우는 청와대의 환관, 권력기생충들이 대통령을 떡주무르 듯하며 국정을 농락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지호 박근혜 육도는 북이 2, 3년 안에 붕괴된다는 선무당의 점괘에 놀아나 통일대박 타령을 늘어놓으며 동족대결의 환장이 되어 온 결의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전취물들마저 깡그린 말살하고 동족에 대한 모의와 제재 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도륙냈다. 아무런 주견이나 초보적인 지각도 없이 졸개들의 조정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 노릇을 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절창 속에 끌려가는 참혹한 봉변을 당한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는 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가이다. 4. 남조선 괴뢰들이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무모한 종북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으며 통일의 길은 도동 멀어지게 될 것이다. 괴뢰보수 세력들의 종북소동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긴장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이며 참여를 앞당기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보수패당에 비열하고 황당무계한 종북소동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육도의 동족대결 정책을 어떻게 하나 부지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의 앞길을 차단해보려는 단말마저 바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의 파멸을 북의 배후 조정에 의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그것은 또한 촛불을 들었던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 모두를 종북 세력으로 몰아드는 파시적 횡포이며 남조선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이고 모독이다. 괴뢰보수 세력들의 종북 소동을 묵과한다면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북남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언제 가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인민을 등지고 민족을 배반한 육족패당에게 내려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정정당당하며 괴뢰보수패당이 아무리 발버둥질해도 파멸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로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의와 진실을 보종하고 남조선 각계층의 촛불민심을 모독하며 대규례로 줄다듬치는 보수반역패당의 범죄적 망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주체 106 2017년 4월 13일 평양.